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2년 정도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오해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쉽게 또 계획하고 움직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전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8절에는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오직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려졌던 그 모든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새 언약의 일꾼,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또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1절의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복싱이나 또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에서 그 가드를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가드가 손을 팔을 올려서 자기의 선수들이 얼굴을 보호하는데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자기의 이 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턱의 중추신경 또 몸의 균형을 이루는 그 신경이 이 턱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드를 올려서 턱을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턱, 뭐, 어퍼컷이나 이런 것으로 턱을 한 대 맞게 되면 정신을 잃고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선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가드 올리라고. 이 가드 내리지 말고 잘 올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드를 내리는 것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가드가 내려지게 될까요? 피곤하고 또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힘이 들고 이런 때에 그 가드가 내려가는 일들이 생기겠죠. 영적으로 피곤하고 또 다운되는, 침체되는, 여러분 그것이 가드를, 그것이 낙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가드를 내리고 이제 경기를 중단해도 될 만한, 중단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없을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이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압축기로 그것 몸을 압축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낙심이란 단어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고 또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까지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또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뭐 힘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이 놀라운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이 은혜고,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예, 목사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고 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 내가 쓰러지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돌아서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되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요 그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2절에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잡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순수 그 술을 만들 때 그 원액에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술을 주조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이 불순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다른 어떤 불순물도 더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도 빼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자꾸 세상의 철학, 헬라의 철학, 또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혼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에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주님의 부활의 복음 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순전한 복음 외에 어느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했지만 5절에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파했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이것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일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덧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만을 여러분 전하는 것,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해지려면 그 빛이 비춰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은 투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나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금이 가고 또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입장에서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진다는 것은 연약해지는 것, 또 자기 생명이 다하고 죽는 것,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구원의 역사, 그 빛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 강해지고 또 능력이 있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들을 또 잘 문제들이 풀리는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예수님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또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어야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그것이 죽어서 또 썩어져서 그것이 밀알이 깨어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 이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이전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김을 당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가 강한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하여진 데서 예수님의 강함이 자기가 가난하여진 데서 예수님의 부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그래서 잘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더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고 저렇게 살 바에야 왜 예수님을 믿냐, 오히려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8절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연약해지고 더 무너지는 일들이 있고 또 연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생명의 역사,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광된 사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그 복음만을 또 전하시고 날마다 오늘 또 담대하게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